조선인민과의 국제적 연대성을 간에 점에서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2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선전쟁은 철두철미 미국이 남조선군을 사촉하여 일으킨 전쟁이라고 까밝힌 글을 올렸으며 영국 신공산당 기관지 더 뉴워커 21부는 조선의 해국 재력을 걸고 들며 가전 악당을 죄처된 박근혜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.